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해주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화장은 예 귀찮으니까 No 줄은 안 해 그럴 필요 없어 이상해 참치기에 평범한 게 더 싫어 이런 내 모습 부모님께 감사해 me fall with the sun 생각나고 정신은 nightless 눈치 보지만 네가 바로 focus Hello, bonjour, 니하오 아니야 세계가 꿈마다 매력이 있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에 민서 매일 보면 내가 도움이 된대 I love you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해주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변한 게 좋아 그게 나니까 나니까 돌려 말 안 해 숨기지 못해 금방 저 신경했어 나를 모르는 소리 그냥 내 멋대로 내 식대로 My name is Musta Oh my god 이나 그냥 내 취향이니까 예민하지만 Complex nothing Swag shirt Super flash that style 난 너를 표현해 My baby 어지까지 말고 잡는 너 태국도 blind drive 내 차에 타 자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V-line 보다 동그란 내 얼굴이 좋아 나만의 some special thing 쌍꺼풀이 있는 눈매 보다 나는 내 눈무쌍이 좋아 웃을 때 인디언 보조개와 꼴찌 끝 아주 칭찬해 나로 말할 것 언같으면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시크해 나로 말할 것 언같으면 말할 것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로 말해주면 느낌 있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뒤따라와 뒤따라와 Follow me 그만 좀